안녕하세요. 노래를 찾는 사람들입니다. 어렵고 암울했던 시절에 우리에게 위안과 희망이 되어주었던 노래가 있습니다. 바로 사계인데요. 이 노래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젊은 분들과 만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신 분들이 계십니다.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 노차사의 사계와 거북이의 사계 함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빨간 꽃, 노란 꽃, 꽃밭 가득 피어도 하얀 나비꽃, 나비들창 위에 날아도 아름다운 꽃바람이 불고 또 불어도 다시 실어보내고 낙엽은 떨어지고 쌓이고 또 쌓여도 미식은 잘도 눈에 돌아가네 눈이 온 세상에 속속 쌓이며 하얀 공장 하얀 불빛에 하얀 얼굴에 우리네 청춘이 점을 보 점을 보고 미식은 잘도 눈에 돌아가네 사람 뱀을 토너맨 눈싸움 하게 치며 놀자 혼자